HUBS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굳이? 라는 질문에 기꺼이 라는 대답으로. 날씨, 구름 조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래 연달아 연휴가 있어서였을까요? 무척이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들 지난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9월 시작부터 이 시기만 보고 달려서 정말 원없이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기 위해 부산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소중하고 강렬한 기억이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여러 일정이 겹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너무 가고 싶어서 당일치기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 첫 차를 타는 무리한 일정을 계획했어요. 전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지샜답니다.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스동쿨러 해서웨이의 월드투어. 아마 하루 영화 3편이라는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무섭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심장은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몸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초췌한 상태로 출발했는데도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영화의 전당에 도착해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기 전까지는 너무 신나서 정신이 완전 각성 상태였어요. 아침 일찍 부산에 도착해 청룡열차급 진입로를 자랑하는 부산대교를 타고 영화의 전당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한 트럭이더라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티켓박스 앞에서 줄을 서다가 저처럼 이번에 처음 영화제에 온 20살 친구도 만나고요. 평소에 정말 좋아했던 이창동 감독님도 뵙고 한국에서 처음 상영하는 영화들도 보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밥도 한 끼 못 먹고 저녁이 찾아왔지만 밥 안 먹어도 영화만 하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클래식화의 날짜 변경선. 그렇게 하루 종일 영화제의 전당 주변을 쏘다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서울살이에 익숙해진 저는 아, 또 사이비구나 싶어 동공의 힘을 풀고 쌩 지나가려는데 저의 팔을 붙잡고는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아주머니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저에게 부탁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바쁜데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혹시 모를 잠깐의 불쾌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작은 부탁들이나 필요를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갔을 제 모습을 떠올리니 얼굴이 시큰거리더군요. 마치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알고 너무 안하무인으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이젠 혼자서 뭐든 척척해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했는데 그냥 나이만 찼지 어른이 되기는 아직 멀었네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하지만 이걸 머리로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보이는 세상만이 진짜인 것 같은 착각이 드니까요. 저는 지난밤 부산에서 진정한 어른이라는 건 실수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나의 세계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저 너머의 이들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오늘도 묵묵히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른인 것 같아요. 아직은 실수투성이에 너무 부족한 저지만 세상의 불친절에 기분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굳이 싶은 순간에도 웃으며 기꺼이 친절과 다정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체력을 길러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날저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김준형, 음향은 문예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권유나 씀. HUBS